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. Baby wait a sec. 손가락 몇 개를 다 접어도 이유를 다 세진 못할 만큼 just like you baby. 이걸론 부족해. 말해 뭐 이거 아가씨. 저 조물주 왜 masterpiece. 서지 마젤라니 말할게. 너 찾아다닌 거래 지구 한 바퀴. 반대로 반대로 넌 내가 왜 좋아? 맞으면 혼나. Yeah. Million more million billion trillion. 말해줘 일일이 어?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백만 가지 이걸론 네가 좋아 baby.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반말해 주고 싶어.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, millions, millions. The reason I like you. Oh yeah yeah yeah.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, millions, millions. The reason I like you. Oh yeah yeah yeah yeah yeah. Hey. I like you, baby. 어디가 그렇게 좋냐? Wait a sec. 이틀을 쉬지 않고 말해도 끝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just like you baby. 이걸론 부족해. Oh yeah. 너가 얼만큼 좋냐고 이 세상 컬러의 숫자를 매길게. 어려운 수학은 몰라도 사랑은 더 하고 재고매 baby.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이 찾아온 듯이 꽃피는 내 맘에 나비가 돼 날아와. 나에게 짓에 난 또 설레잖아.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백만 가지 이유들로 네가 좋아 baby.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더 말해주고 싶어.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s, millions, millions. The reason I like you. Oh yeah yeah yeah.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s, millions, millions. The reason I like you. Oh yeah yeah yeah yeah yeah. Hey! 원해 내 맘이 너를 원해. 주정 무려도 예쁘네. 빌런 영화는 싫은데 너와 함께면 열 번을 받아 오케이. 몸에 나를 위해 지내 Five star S line 몸매 Six sense 반전 배려게.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, millions, millions. The reason I like you. Oh yeah yeah yeah.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, millions, millions. The reason I like you. Oh yeah yeah yeah. 네가 좋은 이유 got